한다. 네이버 사이렌. 중간고사를 마치고 울린다 네이버 사이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지식을 나누고 우리 사회 속 다양한 분야의 노동 문제를 조명합니다. 사회 문제나 시사에 관심이 많고 우리 사회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다면 앞으로 매주 금요일 울린다 네이버 사이렌과 함께 공부해봅시다. 이번 주는 연이은 과로사, 택배기사에 대해 사이렌을 울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벌써 13명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택배 물량 400건과 주 평균 71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 시간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본인들이 선택해서 과도한 물량을 받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인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구조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임의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들은 물량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제에 제약되지 않습니다. 택배 기사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14시간. 재벌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분류 작업. 이 분류 작업으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노동 시간의 절반을 보냅니다. 분류 작업은 급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노동 시간의 절반을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한 배송 시간이나 배송 물량을 줄이면 하루 근로 시간은 줄어들지 몰라도 수입은 그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추석 이전부터 과로사의 근본 원인인 장시간 노동을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분류작업 별도 인력 투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재벌 택배사들은 거짓, 꼼수로 일관하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외면했습니다. 10월 과로사로 숨진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택배기사들의 작업 현장에도 분류작업 추가 인력 투입은 없었습니다. 재벌 택배사는 택배기사들의 연이은 과로사에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고 유족에 대한 책임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진택배는 고인의 평상시 업무량이 타 택배기사보다 적었으며 또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과로사가 아니라는 등 고인의 사망 원인을 은폐하고 왜곡했습니다. 정부 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데요.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재벌 택배사들과 함께 심야 배송을 하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고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진택배 고 김모 택배기사의 마지막 카톡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새벽 4시 30분, 새벽 2시에 업무가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습니다. 결국 택배사들은 하나 둘씩 오랫동안 택배 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방안을 실현시키는 중입니다. 한진택배는 택배업계 최초로 심야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심야 배송 중단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됐었고 정부에서 실행하겠다고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분류작업 인력 충원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4,000명의 인력 충원을 발표했고 한진택배도 1,000명의 인력 충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나서서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통해 택배 노동시장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왜 항상 더 잔인하게, 더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에서는 살인적 노동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택배 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택배 노동 현장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언론이 택배 기사들의 삶을 조명하기 전부터 택배 기사들은 항상 요구해 왔습니다. 숨 좀 쉬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13명의 희생과 고인의 마지막 카톡 메시지, 유서가 공개되며 사회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갑의 위치에 있는 강자들의 사회적 시선에 맞춘 보여주기식 변화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변화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연이었습니다.